이제 바로 만보 바지 빨간 구두 긴 머리에 위크하는 그 아가씨 내 마음은 녹았네 그렇지만 말해보면 웬일인지 냉정해요 말괄량이 아가씨 그 마음을 몰라요 예예 모습은 누구라도 좋을 듯이 미소 짓는 그 아가씨 내 마음은 슬펐네 그렇지만 말해보면 누구와도 모른다고 말괄량이 아가씨 그 마음을 몰라요 예예 봐도 만보 바지 빨간 두두 긴 머리에 윙크하는 그 아가씨 내 마음은 녹았네 그렇지만 말해보면 웬일인지 냉정해요 말괄량이 아가씨 그 마음을 몰라요 예예예 yeah, yeah, yeah.